얼마 전 남조선 괴뢰 당국은 일본이 위로금 명목으로 제공한 15억 엔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노름에 앞장에서 돌아치른 화해의 치유재단 리사장이라는 자를 징벌한 한 청년의 의로운 행동을 범죄시하며 가두어 놓는 파시적 폭거를 감행했습니다. 6일 남조선의 리명 박근혜 심판을 위한 범국민행동본부는 친일 역적에 대한 징벌을 범죄시하는 괴뢰 당국의 항의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